흩어지는 황혼길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어 외로운데 타향에 서러움만 낙엽 따라 뒹구네 내 이름 보헤미안 가시덤불 인생이 왜 그리 되느냐 보헤미안 탱고 야 하나 이름 없는 사람아 한숨을 잊으려면 뒹구는 나뭇잎이 이 밤도 가당 모를 눈물 속에서 길만 안타까운 보헤미안 탱고